song is dedicated 내 하나뿐인 너를 위한 난 너네 잘 들려? 들어봐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거짓 없이 그려주는 시계처럼 지친 삶을 달래주는 음악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 너를 사랑해 즐거워 함께라는 이유 그거 하나로도 난 정말 행복해 그대가 있어서 작은 관심 하나라도 내겐 큰 기쁨 세상이 아름다워 보면 모든 게 지금 그대를 만나고서 내가 변했어 이 믿음 변하지 않을게 영원을 약속해 난 아직도 기억해 내게 건네줘 내게 줬어 고마워 벅찬 가슴에 하루 살 수 있어 고마워 내 곁에 머물